아들라 손형군 나이브라 이실 라주노테타 하드리야 리타라필 카르지 릴 이스티말 무스타락 릴 아하자우 월 무나다맛 와 쇼크시야틀 파르디야 피 시말 월 주노 월 카리지 민 아줄리 살라미 시빌 조지라틀 코리아 와 타우히드 알 무스타킬 라이수 타할루필 코리 이랄 주노빈 필 야반 리 디모크라티아 와 타우히드 야말 5 민 하다 샤르 비 하디스 리스탄키라 술타탈 아밀라탈 코리아 타 주노비야 알라티타 홀루 두나 아크틀 이스티말 무스타락 비 쇼라사틴